없어요. 사랑의 가게 문 내 사랑 적가 많다. 날마다 행복하다. 무슨 사이여 적었길래 몰래 혼자 숨만 푸시나요. 부족한 사랑 후회한다. 아픔뿐이라 적으셨나요. 또박또박 적어주세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또박또박 적어주세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당신 사랑 나뿐이라고. 날마다 고생한 거 무슨 사이여 적었길래 몰래 혼자서만 푸시나요. 부족한 사랑 후회한다. 아픔뿐이라 적으셨나요. 또박또박 적어주세요.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또박또박 적어주세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당신 사랑 나뿐이라고. 또박또박 적어주세요.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당신 사랑 나뿐이라고.